조선에서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 토론회 2016 개막식이 1일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, 각지 온실남새연구 및 생산단위의 과학자, 기술자, 관리공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